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리카르도 깐뚜 가르사 전국 조정위원회의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네이코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